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청자 여러분. 또한주 만에 뵙습니다. 2017년이 밝았지요. 지난해는 발음이 좀 그런데 병신년이었고, 이번에는 정유년인데, 뭐, 특별히 발음상 문제는 없지만, 최순실 딸이 정유라라면서요. 그래서 뭐, 정유년에 정유라를 잡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유년입니다. 다개해라면서요. 다개해 맞습니까? 오늘은 말이에요. 그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제목을 골방 선교 대 광장 선교 이렇게 정해놨는데, 뉴스파워라는 데 보니까 김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하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기성 목사의 대화가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이 뉴스 기사들을 보면 긴 이야기들은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두분 목사님의 대화가 얼마나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사 제목이 그대로, 뭐, 골방 영성과 광장 영성, 뭐, 이렇게, 골방 영성과 광장 영성을 주제로 시국 관련해서 크리스천의 입장을 밝혔다. 뭐, 영성 특별 대담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 기사 입력을 2017년 1월 7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끈따끈한 기사지요. 만난 건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에 유기성 목사의 발언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말이에요. 이런 언론사에서 말이에요. 유기성 목사를 모셔놓고 그와 반대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다 놓고 대담을 하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저는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비겨버리는구나. 물론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이쪽 김관성 목사라는 분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고 질문을 던지긴 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에 기사 같은 것에서 비판을 하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그냥 적당선을 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짧은 기사로 할 때는 사실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뭐,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앞뒤 말도 잘라 먹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기사가 짧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의 톤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톤이, 전체적으로 비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2017년에는 말이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김세윤 박사가 요즘 자꾸 거론한단 말이에요. 2016년에 굉장히 많이 입에 올렸어요. 여기저기 모임, 집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컨퍼런스 이런 데 가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칭의가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데, 그런 김소연 박사를 모셔놓고 말이죠. 그런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뭐 개별 교회에서 뭐 집회 같은 것을 가진 이유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였단 말이죠. 한국 기독교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아예 하지도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또,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데, 그래도 일부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김소연 박사를 모셔다 놓고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걸 짚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김소연 박사가, 칭의가 문제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칭의가 문제다. 그러면서 신학자답게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분의 칭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다만 기사에 나오는 뭐였죠? 얼마 안 되는 글만 좀 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김세윤 박사의 책을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죠. 그래서 뭐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충분치 않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분이 세미나라면 적어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혹은 막 4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기사야 뭐 얼마 돼요, 그 줄이. 몇줄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나름대로 기자가 말해요. 말을 듣고 핵심을 끄집어다가 썼다고 쓰는데, 사실은 기자들의 신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또 뉴스앤조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방신학을 좀 추종하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변혁 같은 것들을 꿈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세세한 신학적 진술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예수가 개혁가고 혁명가고 뭐 투쟁가였다, 뭐 체제를 전복시키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 뭐 병자들, 사회 약한 고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세상에 극도의 모순을 보이는 빈부격차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 사회에 극심한 차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세세한 신학적 진술들을 깊이 알려고 하는 데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뉴스앤조이 같은 데 나는 기사는 그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또 그런 걸 취재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을 아무래도 사회 과학적 시각으로 읽어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세윤 박사의 장시간에 걸친 말들도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시각대로 추출을 하겠죠. 그래서 쓴 것이어서 분명히 김세현 박사의 전체적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는 데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현 박사의 칭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기독교의 칭의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어도 한마디는 뚜렷하게 분명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말을 하든가, 그분이 뭐 그러던데 잠깐만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볼게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나? 제가 기사를 그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기사를 한번 다시 찾아가 볼게요. 아, 여기 있군요. 뭐, 이 김세현 박사의 그 친위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학술 대회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김세윤 박사의 칭의론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나? 아, 이 제목은 모르겠네. 그런데 아무튼 그 제목은 모르지만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게 김세윤 박사는 그러니까 칭의 즉 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법적 선언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실 수 있다. 이걸 주장하거든요. 김지연 박사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의 심각한 문제는 칭의가 잘못돼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칭의가 잘못돼서다. 네,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5장, 6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도 두어 번 짚었으니까, 같은 말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의 법적 선언을 도로 담으시는 거니까 신의 전지전능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고 말이죠. 이게 한국 기독교계의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요만한 욕골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시니까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신 거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칭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서 혹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긴 문제예요. 제가 그 길손주 목사를 비판을 하잖아요. 한국 믿음의 최고 선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의 대표 주자잖아요. 길손주 목사가.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그를 피안의 세계로 들이려고 하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피안의 세계로 들이려고 하는 미혹의 영이다라고 제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외면하고 말이죠. 그때가 우리가 일본 강점기 시절인데 그 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딸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삼촌은 그 전범기업에 끌려가서 찬밥정이 한 등에 얻어먹으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부직갱이도 다 뺏기고 그렇죠. 땅도 다 뺏기고, 지금 그 악랄한 그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은 뭐 쌀을 수출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쌀을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거죠. 일본에게 군량미로, 각출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현실을 외면케 했던 길손주 목사의 신앙은 잘못되었고, 신학도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정말 살림살이가 너무 고달프니까, 저 천국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천성 가는 길 찬송을 부르게 했던, 그런 일은 다수를 미혹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칭의가 잘못되어진 경우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현실을 외면해도 입과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했으며 구원을 얻었고 뭐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외면해도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칭의 그걸 가르쳤으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게 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근본주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띠는데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한 가지가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문제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미국 근본주의의 영향이에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스며들어왔고,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고, 개인주의가 개인주의이기만 해도 사실은 어떤 주의들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마련인데, 그리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인데, 개인주의가 잘못되면 사실은 이기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은 외면하고 그저 나 혼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의 모습을 띨수 있어요. 개인주의가 잘못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했던 이 사회 문제를 외면했던 건 사실은, 그리고 나 개인의 구원만을 외쳤던 것은, 그랬던 것은 사실은 개인주의의 변질, 즉 이기주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축자 영감설 그리고 반공주의,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한 반공 국가인 미국이라서 기독교에서 반공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것과 더불어 나머지 그 하나가, 세개 중에 하나가 개인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비판 없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계의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졌고 이후에 미군정을 통해서 확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는 지식이 없으니까 조선의 조선의 목사와 전도사들은 비판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었다라는 거죠. 칭의가 문제가 아닌 거는 아니에요. 칭의론이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신학자로서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가지고 자 문제가 있으니까 봐라. 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야고보서 가지고 오고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면서 그런 주장을 펴는 거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16년을 돌아보면,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잘못되어졌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가 요런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불교를 이기고 말이죠. 교인 수가 최고로 많은 종교로 2016년에 등극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물론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900 몇십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수조사 방식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말이죠. 장모님이 낮에 혼자 계실 때 누가 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사라면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손자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수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숫자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수적인 성장을 모토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여 그저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이룬 것이 정말 하늘의 부흥이 현대 역사에서 나타난 거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던데. 어찌됐거나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밝은 측면이, 있고, 뭐든지 그 브라이트 사이드하고 다크 사이드가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라고 하면, 그걸 밝은 면이라고 하면, 그 반대쪽에는, 그 늘어난 것의 성격 규명을 해보자. 그것이 하늘 부흥이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예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몇번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되라, 창대하게 되라라고 했었을 때, 뭐 바다의 모래알이라든가 하늘의 별 같은 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와 같이 수가 많아질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중국이나 인도처럼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를 칭찬하셨겠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래, 너희들이 창대하게 되었구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구나. 수가 창대해졌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 900 몇십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스스로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수적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브라이트사이드다, 그에게 밝은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치면, 우리가 그 어두운 면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두운 면은 뭐죠? 어두운 면은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늘의 별과 모래로 비유했던 창대함의 동일한 성격의 부흥이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지 이렇게 칭의가 문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2016년에 아직도 진행형인 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사회에서 극명한 예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알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거고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돼줘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만든 2016년이었다. 2016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욕들어 먹기 딱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체험 같은 거 엄청 강조하고 또 영계에 진입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천상에 오른다고 하고, 천상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고,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많이 따르기도 하고, 설사, 말씀하는 곳에서조차 그런 예언자들을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비판을 잘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언을 성경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라는 말을 듣기가 딱 알맞은 그러한 시절을 쭉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데 지금은 일단 신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구원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회가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꼭 진행시키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행을 시키지 않으셨다라고도 저는 말을 하지 못해요. 아무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그냥 액시던이든가 아니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어요. 원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죄 중에 빠졌을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여서 멸망시킨 일 같은 거, 그건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지요. 그리하신 건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없음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세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 잃은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일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보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 즉 돈을 사랑함이 기저했더라. 그것이 뿌리더라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동 주체자가 돼서 버렸던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었나? 사탄 마귀가 있었더라. 미혹의 영이 있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계속 미혹하죠. 즉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의 영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반복하게 하더라. 지금 우리 그걸 매일같이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퍼다 날르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단 말이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천, 수많은 거짓말들이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그와 같은 거짓말들을 날마다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물론 그것이 한계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칭의, 즉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 문제였느냐?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가 마련이 돼 있고,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 그렇진 않아요. 이럴 때 자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문을 던져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말이죠. 광장영성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골방영성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볼 때 가끔 이렇게 물을 마신 말이에요. 물 마신 소리가 꿀떡꿀떡 들려서 듣기가 별로 안 좋은데 말을 하다 보니까 입이 타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신자의 삶의 터전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아마 광장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용어를 만들어서 쓴것 같아요. 뉴스파워라는 그 언론사에서, 이게 인터넷 언론사 같은데, 인터넷 언론. 아무튼 그런 단어를 만들어 놓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찬수 씨와 유기성 씨, 이두 사람이 목사인데, 이들이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라. 영성일기를 써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여야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 영성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김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행신교회? 행신 침례교회 담임 목사래요. 믿음을 행하자. 그런 뜻으로 지은 건지, 뭐 책도 뭐 본질이 이긴다. 뭐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썩은 사람은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두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를 까고, 유기성 목사를 까니 도대체, 그리고 제가 그렇게 깔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의를 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기쁜 일이고 저에게 동의를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깨달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뻤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말이 유기성, 이찬수 목사 두 사람밖에 없다. 깨어있는 사람은, 안 썩은 사람은. 그런데 유기성 목사가 얼마 전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유기성 목사에게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명을 듣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분노의 영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영이 없어요. 그냥 분노가 있을 뿐이죠. 분노의 영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11장인가에 나온 영 있잖아요. 그 이제 성령을 말을 하는 거고 성령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혜, 뭐 모략,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일하심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주님의 영이 누구의 성령. 그렇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렇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러면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영들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인가? 제가 아까 11개라고 한게 잘못 말한가요? 11개라고 말했나요? 지난주에 말했나? 이사야서 11장이라는 거죠. 7명째 7명. 계시록에 있는 7명.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경외하는 영,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구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이렇게 하면서 공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공의, 공의영.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니까 순종을 갖다 붙여도 되지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 여섯 개는 분명히 이름이 달려 있는데 나머지 한 개는 이렇게 쭉 길게 쓰여져 있어서 재판하지 않은 재판, 뭐 판결,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판결할 땐 공의로 판결하는 거니까 공의의 영 그래도 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의 영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하심의 모습. 성령이 일곱 개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다른 영이 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로서의 영이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섭섭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섭섭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being으로서 존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분노를 보이고 있어라고 김관성 목사께서 이 유기성 목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2016년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사실은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칭의를 제대로 알고 있든 제대로 알고 있지 않든 그 밖에 다른 신학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든 상관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던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백승환 님이 유기성 목사의 얘기가 분노의 영적 상태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대개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로교다, 침례교다 그럼 모르는데 감리교란 말이에요. 감리교는 대개 오순절 개통의 교회처럼 신비적인 모습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일기 뭐 이러잖아요. 영성, 영적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뭔가 그런 심리 상태 혹은 그런 신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그말 표현도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워딩이란 말이죠.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파워라는 데서 이런 자리까지도 이제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신자들의 삶의 텀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이 따르는 건데, 그쪽에서는 칠성사 같은 경우, 그렇죠? 칠성사 같은 그런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놓고 있단 말이죠. 믿음에다가 그와 같은 칠성사 같은 행함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가톨릭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의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불의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로 바울 같은 예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더라. 그 불법이. 그러면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말 같은 이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신 것도 이 바울의 고백과 신앙 고백과 동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되는 거. 세상에서 돋다 것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지, 예수께서. 음욕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을 수, 품, 어, 품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울의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동일한 것이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건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세상 가르침대로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예 그 정도는 그래 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정은 해주는데 너무 간단 없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올인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막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보면 방언 기도를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다 보면 세세세세 뭐 하다 보면 오래오래 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길어진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막 진행시켜 나가면서 그걸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천상에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영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박근혜도 하기 힘든, 박근혜하고 또 독대가 힘든데, 하나님과 자기가 독대를 해서 직접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직접 게시파, 다이렉트 파이프라인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듣고 와서 예언을 하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그들에게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사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미 내 마음은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렸는데다가 그가 보여준 어떤 어마어마한 그 영적 권세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영적 권세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어떤 큰 힘에 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가 저지른 어떤 잘못들을 첫 번째는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종을 치리하실 문제지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너무 죄를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그럴 수 있지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물타기를 해버리는 게 뭐냐면, 물타기를 해버리는 게, 야당놈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어?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 넘겨 도매금으로 넘기면서 그 무죄 처리를 해버리던가 내 마음이 용서를 해버리던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사탄마귀의 그 고차원적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유기성 목사의 말을 그 대담에서 한그 말을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우리가 2017년도에 마음을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대담을 가지고 골방기도 그리고 광장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대담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제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지 말이죠. 말을 내가 이렇게 뱉어놓고 말을 잘못했으면 말을 잘못했다 하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실은 내 의도가, 내 진의가, 내 본의가 그것이 아니었다 하면, 아, 정말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그게 그런, 말이었는데, 혹은 좋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 다수가 이해되게끔, 그렇게 다수가 알아듣게끔 말을 한 것은 내 불찰이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좀 그래요. 그래서 적당선을 타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분노의 영, 이런 말을 할때 이런 말을 한걸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근데 또이 말을 하네요. 영성일기 주만 바로 보라는 말을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으면 끝까지 넘어가든가. 그런데 이후에 비판을 많이 당하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근데 다시 반복을 하네요, 대담을 하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죠. 저 같으면 사내라면 끝까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앞에 것을 주워 담든가. 앞에 한 말을. 그리고도 뭔가 정말 사내답지 않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말 표현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투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말투예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학문적 뭐 어떤 그 이론을 개진하려고 할때 불분명하잖아요. 그 이런 거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을 하는 함에 있어서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 사람 기복 신앙을 비판할 때그 동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일헌금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목사를 데려와서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너무나 부럽더라. 그의 용기 있는 신앙이 너무나 부럽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친구를 팔아서 우리 교회에 돈이 안 들어온다. 주일헌금이 안 들어온다. 그는 병원을 개업한 사람에게 5천만 원 내놔라. 교회 성전 짓게 5천만 원 내놔라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고, 감히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을 하더라. 그래야 내가 이그 사업체 병원을 개업하는 이 사업, 병원을 개업하는 이 개업에 와서, 개업식에 와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지. 그렇잖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 이게 내겐 없다. 너무 부럽더라. 그런데 여러분, 주일헌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1조는 뭐 그냥 대충 가는데 조금 늘어나는데, 근데 주일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돈을 걷기 위해서 자기는 쏙 빠지고 말이죠. 그렇게 가져온 것처럼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 같다. 이것도 나중에 비판하도 당하니까 그랬죠.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곤란하다? 좋아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성격상, 곤란하면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촛불 집회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교인들을 대거 촛불집회에 참여하라고는 할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교인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뭐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닌 거 하라. 의로운 건 의롭다고 하고 불의한 건 불의한 거 불의하다고 해라. 선한 건 선하다고 하고 악한 건 악한 것이라고 해라. 천사까지라도 네가 저지 심판할 권세가 있는 걸 아니까 그걸 해라라고 성도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니까 너희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의로운 건 의롭다고 말하고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하지 못하겠다. 목사 뭐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유기성 씨는 그 선한 목장과 선한 목자 교인과 그 교회의 설교자로서의 그 일은 뭐로 하고, 목회자로서의 일은 뭐로 거기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참, 이게 우스운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래? 아니면 사람의 뜻을 살필래?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느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된다고요? 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말도,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이럴 때 영성일기를 쓰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말을 하지 말아야죠. 설교를 하지 말아야죠. 그냥 당신이 말하는 대로 골방에 들어가라고요. 깨달을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파서 읽으라고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때 말을 하라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입장을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씀을 해놓고 계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는, 즉, 사람의 원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하겠노라.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뭐예요? 게다가 한마디 더 붙인 게 버스를 대절해서 교인들을 태워 촛불집회 참여하라고는 할수 없다. 저 같으면 돈 있으면 버스를 대절하겠다고요, 저는. 오고 말고는 각각 교인들이 결정하게 하고 버스를 대절하겠다고요, 저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하잖아요. 비기는 건안 되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대 850으로 맞짱 뜰때딱 하나 전한 거잖아요. 누가 참신이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의로운 분이시냐? 어느 분이 선한 분이시냐? 어느 분이 너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줄 분이시냐?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 머뭇 거렸다니까요. 비기는 건안 돼요.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혹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한다니까. 이겨야. 비기는 거안 돼요. 비기는 거. 그런데 이렇게 비겨버리면 돼요? 비기면요, 욕안 먹어요. 비기면 욕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박해 안 당해요. 미움 안 당해요, 여러분. 비겨버리면 인기 끌수 있다니까요. 비겨버리면 그렇게 돼요. 비겨버리면 인간 사회에서는 별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 표현을 못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몰라서 그럼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요, 아직.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한마디 이 사람의 말을 더 전달해 드려 볼게요. 촛불 집회 참여 여부도 심각하게 기도를 했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느님이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은 행동하기 쉽지 않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도 분명히 올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이어서 한마디 더 했네. 잘못 판단했다. 싶을 땐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다. 더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올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대개 목사들이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는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촛불 집회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기도했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법도와 규례대로 따라 살아라. 그런데 따라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한국 기독교계의 샤머니즘 모습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그저 그 성황당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촛불 집회 참여 여부를 왜 심각하게 기도에 들어가냐고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하잖아요. 판단하라잖아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시험해 보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뭐 갖고 시험해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는 것이 바른 태도지. 기도를 들어간다고요? 또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려고요? 영계 진입하려고요? 왜냐하면 감리교도니까? 웃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은 행동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왜 행동을 하냐고요? 왜? 영성일기를 쓰라고, 이럴 때일수록 영성일기를 쓰라는 행동을, 그 말을, 영향력을 왜 미치고 앉았냐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직 답을 못 들었으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촛불 기도에 나가지 않은 것처럼, 촛불 기도에 나가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답니다. 나가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대요. 그냥 영성일기만 쓰라고 했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기도했대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단하고 순종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올것 같다. 이 사람 말투가 참 아주 사내답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지 말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시라고요. 지금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통 거짓말 투성인 이와 같은 때에 그 거짓말쟁이를 침묵으로 옹호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의인,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겠냐고. 이게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날마다 그렇잖아요. 아니 4월 16일 날 머리를 두 번 했다면서요. 운동했다면서요. 또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올 것 같대요. 언젠가는. 답답할 노릇이죠. 언제 올까요? 이분에게는. 그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명확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 것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보다 나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다 나은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수건이 덮여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올바르게 재판을 하라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을 해놓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을 해놓고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도 말을 해놓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젖지, 판단, 세상까지라도 다 판단해라. 너에게 키를 주었으니까 성도들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유기성 목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찬수 씨나 유기성 씨나 박보영 씨나 이런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찬수 씨하고 유기성 씨 이 두 사람이 그나마 타락하지 않은 목사라고요? 이게 한국 기독교라니까요. 우리의 믿음 선진 중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길선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 이 꼴. 저는 그 문익환 목사님의 신앙을 잘 몰라요. 책을 읽기는 읽었어도 잘 몰라요. 잘 그냥 그 뭐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니까. 그리고 문익환 목사 평전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건요, 굉장히 그 감성적인 단어들로 문익환 목사의 삶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팩트 책보다 그의 삶에 영적 뭐라고 해야 되나, 유려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 뭐냐면, 그가 그 이후의 삶에서 보면 그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말이죠. 장준하가 내 친구인데, 그 윤동주하고 장준하가 내 친구인데, 장준하의 삶을 보고 정말 나는 비겁자로 뒤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 장준하가 죽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도대체 사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장준하의 뒤를 이어서 그 친구의 모습대로 나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잖아요.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정말 우리가 얼마 그의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말이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말해요. 같은 그런 사람으로, 형제로서 그에게 절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매도해버리더라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반정부 인사였으니까. 그분이 반정부 인사였으니까 한국 기독교계도 그를 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고요. 그분이 번역한 거 가지고 지들이 지금 성경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행동하기 쉽지 않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요.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왜그 반대 행동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난 도대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가더라라는 거죠. 의심이 가더라. 아유, 댓글 몇개 달아주셨네요. 헌금설교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랬죠? 무당 칼안든 강도 느낌이었었다고요. 정말 그렇게 느끼셨군요. 맞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떻긴요? 백승하님 옛날 모습이죠. 저 옛날 모습이고. 헌금 중독이 돼가지고 헌금 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유기성 씨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뭐 대단히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잃은 게 없어서. 그리고 또 지금 뭐이 나이에 뭐뭘 계획해서 뭘더 이루겠습니까? 어떤 계획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성취할 거꿈 같은 것도 안 꾸고 살고 그냥 나머지 여지까지 저도 제가 말로는 근사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같아요. 그 생각은 있어도 실천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생각은 하는데 실천으로 못 옮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죠. 저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한국 갔을 때부터 이해가 되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툭툭 던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은 노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식은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식이라는 노는 것 있잖아요. 놈. 그걸 제가 지금부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굳이 뭘 계획해서 이루고 성취하고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없어요. 없어요. 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다고 해서 그저 육신적 쾌락만을 추구하겠다라는 말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 형벌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남들에게는 형벌적 노동에 시달리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삶을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해나간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일만하게 뿌린 돈의 욕심이 나서. 핑계가 근사했죠. 이것이 있어야 자식 먹여 살리고, 이것이 있어야 가정 꾸릴 것 같다라고 하는 핑계가 있었죠. 아유, 그리고 너무 지긋지긋해한 오래 쓴이 싸구려 소파 바꿔봐야지. 제가 침대를 20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봐야지. 뭐 이런 생각, 이것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형벌적 노동에 일부러 더 일로 매진하고 뭐 이러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말은 근사하게 남들에게는 여러분들 형벌적 노동에서 주님의 힘을 입어 여러분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경제적 힘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그 사람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의 말인 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한 사람의 말대로 따라 살았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싫다.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뭐, 대단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잃을 게 없어서 그렇죠. 뭐, 제가 이 정도 욕을 먹었으면 됐지. 뭐, 더 먹을 욕이 있겠어요? 뭐, 누가, 전 하도 안 유명해서 그런데 저한테는 도전장도 안 내미네요. 한번 이런 사람들하고 그 공개 석상이 마련돼서, 토론회 같은 걸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100분 토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막, 중계도 좀 됐으면 좋겠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뭐 없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달라스에서도, 누구저거 선교단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다니는, 인터콥. 인터콥의 문제점, 그리고, 영적 지도 같은 경우, 그런 거 제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거든요. 달라스에서는 아마 제가 1차로 비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 달라스의 이단, 협의회, 이단, 대책 협의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회장이 대형교회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 대형교회 그 목사가, 체벌 선교사랑 뭐 절친이고 뭐 이러니까 여전히 옹호하고 막 그랬을 때 영적 도해죠 영적 도해 그렇죠 그런 거 오해하고 그러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그게 뭐 누구 얘기겠어요 제 얘기를 한 거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한다 그러고 뭐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슈화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라스에서 방구나 좀 낀다고 하는 교회 내에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모아서 어떤 인터콥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저는 초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초청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을 질러놨는데 전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친했던 목사께서 거기에 초청이 되셨다고 하는데 왜안 불렀냐 그랬대요. 왜안 불렀냐 이 달라스에서 이 영적도에 비판하고 인터콥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누군데 그걸 꼬치꼬치 하나하나 세세히 짚었던 사람이 누군데 왜그황 목사는 왜안 불렀냐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왜안 부릅니까? 저는 말이 거칠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들 딱 앞에다 놓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냐?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뭐 이까짓 거뭐 칭의론 뭐 이거가 잘못된 거 정도가 문제냐라고 한번 어떤 그런 뭐 토론회 100분 토론회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유기성한테는.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하나님의 의보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 돈이에요, 다 돈.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한번 비판을 했죠. 3.1교회 새로 부임해간 송 목사가 짧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온 그걸 보고 처음 송 목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하여튼, 유명한 목사들 많이 모여있는, 교단이 회의였나, 아무튼, 어떤 거기에서, 요즘 목사들, 예수 모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장면을. 누가 유튜브에 딱 그거만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 봐라. 제법이네. 목사들 앞에서 이런 말할 정도면 용기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1교회 부임하더라고요. 3.1교회 부임해서, 제가 조금 이제 처음에, 이 사람 태도가 약간 그러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착하지 않아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긴 한데, 어쩔 때는 그 의심이 굉장히 건강한 판단을 내리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기가 대신 전병옥 죄를,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 옆으로 나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다 대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자기가 뭔데 이 짓을 할까? 그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죠. 물론 3.1교회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삼일교회를 대표해서 한다고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전병욱이 해야 돼요. 전병욱이 하고, 전병욱이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려면, 전병욱한테, 100만 불이 넘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십몇 억을 줬잖아요. 그랬죠? 십몇 억을 준 그걸 잘못을 빌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감히 전병욱의 그 성범죄를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짝 그래서 뭐 한국은 뭐 그걸 좋게 좋게 생각하는 어떤 그 정서가 있으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착하지 않아서 의심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1조를 아니나 다를까 거론을 하더라고요. 11조를. 그게 믿음이고, 실천하는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을 실천하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이구나.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이구나, 당신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여기서 다 무너져요. 돈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나 봐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600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건안 지키면서 그것만 갖고 와서 지켜요. 그것만 갖고 와서. 11조만 갖고 와서 지켜요.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심지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번제도 안 지켜요. 번제도 안 지키면서 그건 지키는 거예요. 야,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걸 성경적으로 나보다 성경적인 이론이 많지 않은 다수를 향해서 그걸 말을 하니까 그들은 또 아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 저처럼 좀 악인이 되셔가지고 의심을 하고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 한국은 좀 다르려나? 한국에서 할랄 음식 먹지 말라죠? 할랄 식품 들어온다고 난리죠? 그거 먹으면 이상하게 되나요? 저는 먹어요. 여기 제가 새로 알게 된그 레바논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맛이 좋아요. 값도 싸고 값이 저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식당이. 한 2불 정도 다른 식당보다 싼것 같아요. 평균 한 디시에 한 사람 1인분에. 그런데 여러분 그왜 걱정해? 이슬람이 공격해 올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남국수는 쌀국수는요? 여기는요 쌀국수 집에 가면 요따만한 부처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향표 놓고 그래요. 우리랑 비슷해서 이들도 조상신을 모시거든요. 그럼 그 부처 옆에다가 자기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사진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무슨 무슨 장군 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들 자기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면 쌀국수집 가지 말아야죠. 여기 달라스에서도요 할랄 식품 이런 거안 된다고 그러는 목사들이 거의 다거든요. 할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그게 한국으로 들어가면 흡사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이 월남 국수집은 잘 가요. 그리고 월남 마켓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요. 그 부처 배 뚱뚱하게 이렇게 머리 까지고 이렇게 웃는 거눈 이렇게 저처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실론되는 거. 그 눈뜬 사람, 그 눈뜬 부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건 나무로 해가지고 그땅 색깔로 칠해놓은 거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 항상 쌀두 그릇이 있고 향이 항상 펴져 있어요. 향이 안 꺼지게.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거기 가서 음식 사오고요. 그리고 쌀국수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할랄 식품이 들어오면, 할랄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 어떤 그 다수의 세력이 주장하는 것에 비판 없이 그냥 꼴까닥하고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처럼 나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일단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셔서 비판을 해보세요. 비판을 하고 내가 취할 것인지 취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더 낫다. 나은 것 같아요. 아, 난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사람 축복기도 할 사람들이 목사들이니까요. 이게 정말 답답할 일이죠. 이거 깨시자고요, 우리. 우리 작년 한 해는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알아듣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들을 깨 부수는 역할을 하자고요. 저 혼자 그야말로, 돕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돕고 다니고 그냥, 좌충우돌, 했단 말이죠.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머리에 띠 두르시고 가서 콱콱 박치게 해드십시다. 교회 멱살잡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도를 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마다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의 방식이거든요. 그분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채널로 세우시고, 그게 참 감람나무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걸 돌 감람나무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접붙임을 선교나 전도로 로마서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찾아가요? 옛날처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일도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금 그 이재명 씨가 손가락 혁명을 일으키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위치아웃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들어서 아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사람이 들으면 한 사람은 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건져지면 한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지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선생이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선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을 때에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제 의도.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을 쓰면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늘 의를 입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절대선의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 물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구원을 이뤄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모습으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것이 뭐였냐면,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샤머니라는 정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해주는 정령이다라고 믿는 것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다 나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한다고 했었을 때, 물질적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정신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의 도덕적 성품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거나 종교적 품성을 함양하려고 하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나의 능력과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될 수 없음,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 근데 보다 나은 나는 뭐냐 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의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제도권 내에서, 즉, 흑암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가시와 은건기가 나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돈벌이를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살아가시라고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사시라고요. 돈도 많이 벌으실 수 있으면 벌으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취미생활도 있는 것 하세요.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살수 있는 그거니까. 근데 그런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신자임을 잃지 않고 신자로서의 의를 나타남에 있어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에 있어서 그것들이 거치는 것이 되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종적 혹은 궁극적 목적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백승환님. 그러니까 복음 아니더라도 인간이 나아갈 바인데요는, 인간이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나아갈 바다는 좀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대개 목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냐면 쾌락 추구. 저는 쾌락 추구를 적극 권하는 사람이에요. 쾌락 추구를. 아, 그 책이 저한테 어디 있는데 못 찾겠네. 그 어쩜 우리 김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숭실대에서 그분도 나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윤리책을 쓰신 게 있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을 깔고 쓰신 책이 있어요. 깔고 쓰신 책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 초반부에 쾌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쾌락이 뭔지.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을 성경으로 잘 정리를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전 매우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제가 그 쾌락을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쉼이고 쉼은 놈이다, 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나, 체력적으로 더 나은 나도 저도 원합니다. 원하시라고요. 원하시는데 이것이 백승환님의 최종적 목적, 이렇게 되어지시면 안 되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차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이것도 버벌라이징에 살짝 딴지를 걸어야 되겠다.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1차원적 목적?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필요 있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니즈가 있잖아요. 필요들. 그죠? 필요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 필요들, 필요를 채워나가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인생에 사고가 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충분한 것보다 더 가지라고 해서, 그럼 충분한 게 얼마냐? 각각 조금씩 다르겠죠, 삶에 따라서. 그런데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쌓아두는 거, 많이 쌓아두는 건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방법 있잖아요. 벌고 쓰는 데에 방법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하면 벌 때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이 죄된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이런 것들이고, 또각 회사의 팔러시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윤리를 거치지 않는 한에서 돈을 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유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여기서 세금을 다 개인들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많이 그러던데 이제 개인들이 다 보고를 하는데 월급 받은 사람, 월급쟁이조차도 세금을 속여요. 사업자들은. 거의 다 속여요. 교회도 속여요. 교회도 다 속입니다. 그래서 세금 속인 돈 헌금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데에 유의하시고 쓰는 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는 데도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저 혼자가 아닌 가장인데요. 왜제 차도 타고 싶고. 아이 백승환님 왜 이래 정말.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질문이 질이 떨어져? 아유, 정말. 가장 노릇 최선 다해서 해요! 최선 다해서 하고, 외제차 타고 싶으면 타셔! 타요, 열심히! 외제차도, 메이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차는 일본 사람들에게 국산차예요. 미국 차는 미국 사람들의 국산차예요. 그게 그냥 그걸로 한국으로 팔린 거지. 팔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값이 좀 비싸질 수도 있죠. 그냥 차예요. 외제차든 한국 차든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사치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딱 정해놓고 뭐 숫자를 이렇게 제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큰 사업자로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어부의 삶을 살아도 똑같은 사건인데도 왜 그리 표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153마리.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배가 그득 찼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 배에도 실었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가니 가장인데요. 외제차도 타고 싶고. 이거 딴 찍어는 게 아니라, more than enough. 내가 더 가지면서, 생기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걸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1차적인 것이죠. 에이, 우리 백승아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인지 아는데 뭘 그래요? 생계 문제 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부분이에요. 사시는 게. 그렇죠? 백승아님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부분이라고 해야지, 그것이 우선되는 문제라든가, 내가, 행해야 할, 당면한 첫 번째 일이라든가, 그래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40일 금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겠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계 문제가 1차적 문제가 돼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문제로 생각이 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안 맺었네. 2017년도에는요, 말씀을 드리기는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조금 더 조직하고, 좀 정리를 해서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뒀어요?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에선 예배에 방점을 찍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한 번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 목적을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교제를 나누시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자기들이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하늘 교훈, 그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월십, 경배, 숭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너한테 성령이 임하면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모이시잖아요. 모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주제로 내놓으시고 적어도 이런 것들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대화를 나누시면서 당장에 어떤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음들을 좀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면서 생각들도 좀 나누시고 또 좁혀가시고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서로 의견들도 좀 개진하시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일은 올해는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 기사를 아침에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